사랑이 우리 요만은 눈물로 달래보는 그 슬픈 이 밤 주나 휘파람 소리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하건만 못생긴 미련인가 생각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며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구나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던 모두 다 흘러가며 더덕건만은 지에 애달프구나